있나요?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.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태진 뿐이죠.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. 마법.